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. 그대 떠난 오늘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어요. 날 사랑했나요?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. 날 떠나가나요?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You know, 와 헤어진 다음 내일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불안해져 잠만 휘청거리는 나의 맘. 난 그리움에 집을 짓고 그 안에 숨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시켜 이 낯선 슬픔 싫어서 아무리 쓸고 닦고 감정을 정리해봐도 넌 내 심장만 어지럽혀. 이게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순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했다면 다시 돌아올 순 없나요? 날 사랑했나요?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. 날 떠나가나요?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날 사랑했나요?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. 떠나가나요?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내 사랑했나요? 그것만이라도 말해줘요. 날 떠나가나요?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세상 눈치 보며 사는 건 나와는 거리가 멀어. 늘 당당하게 내 방식대로 나만의 길을 걸어. 근데 자꾸만 목이 더 가고 몸이 떨려. 불안함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밤새 네 목소리가 들려. 이 이별 앞에서 내 사랑은 어린애처럼 착해져. 너무 약해져 대답해줘. 왜 떠나려 하는지 말해줘. 나를 사랑했나요? 그때 나를 사랑했다면 그게 진정 사랑인 건 맞나요? 내 사랑했나요? 그것만이라도 말해줘요. 떠나가나요?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